터지던 네 맘에 불씨 재만 남은 거야. 왜 시간이 약인가 봐. 어째 갈수록 날 약하잖아. 슬픈 아픔도 함께 무뎌지는 거야. 좋아 이제 너를 잊을 수 있게 꼭 같이 살래 나답게. Can't nobody stop me now. Now try me. 나의 한길 원해 모두가 바보처럼 왜 너만 몰라. 정말 미친 거 아냐 넌 왜 예쁜 날 두고 가시나. 아마 생각